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조선의 힘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용재 작사, 우종희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100, 2011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세상을 놀려오는 기적과 혁신을 연이어 창조하며 끝없이 비약해가는 손군조선의 강대성과 전엄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업적과 용도의 흉명성을 격전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종소족 대절을 조성하면서 굴곡적이고 동적인 흐름을 통하여 천만 국민의 넓지는 숨결과 끝없이 약동하는 시대정신을 힘있게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